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종다운 처원이 나느냐 저와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존동우 작사, 김용도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66, 1977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종다운 처원이 나느냐 저와는 조선예술용화 북은 내가 치겠어에서 목장 처녀들의 행복한 생활을 반영하여 불리워집니다. 가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 스님의 은혜로운 사랑 속에 날로 꽃피우는 종다운 산천에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목장 처녀들의 끝없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종다운 처원을 끝없이 사랑하며 더욱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려가려는 그들의 낭만적인 정신세계가 생동하게 어려있습니다. 약동적인 리듬을 타고 자랑찬 긍지를 담아 명랑하게 흐르는 선율은 종다운 고향 산천을 사랑하며 이곳에서 청춘의 보람찬 삶을 빛내어가는 양떼 모는 처녀들의 아름다운 생활감정을 더욱 이채롭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고향의 미아리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최희곤 작사, 황진영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76, 1987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고향 땅을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려나가는 우리 인민들과 새세대 청년들의 열렬한 향토애와 낭만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조선예술용화 도라지꽃에서 불리워집니다. 가사에는 고향 땅을 낙원으로 가꾸는 노동의 보람찬 노랫소리, 행복의 노랫소리가 산천의 미아리 되어 저 멀리 울려 퍼지는 종다운 내 고향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랑이 감명 깊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8분의 6박자의 률동적인 리듬을 타고 흐르는 유순하고 우아하며 간결하고 평이한 형식을 취하여 통속성과 민족성을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참 노랫소리 와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가요 오직한 마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백인준 작사, 김용도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57, 1968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수님과 조선노동당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을 감명 깊게 보여주는 조선예수령과 한 마음으로에서 불리우는 주제가입니다. 가사에서는 이 땅 위에 행복의 락원을 꺼펴주고 우리 저곡의 찬란한 대회를 지켜주는 조선노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감사의 정과 불타는 맹세를 소박하고 간명한 시어로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유연한 흐름을 이루고 율동적인 굿꼬리 장단의 리듬을 타고 밝음 연소도 경건한 낭만적 소중 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어음계 조식에 기초한 음조적 진행과 조선장단, 간결한 형식 거저동의 특징으로 하여 선율에는 민족적 정서가 짙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시대적 지향을 민족적 정서로 풍만하게 훌륭히 형상한 것으로 하여 이 노래는 오늘도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